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Yeah. Yep.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수와 4년의 미국 교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네,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 진짜. 하긴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 그런 흥이 없어요. 거짓말하네. 어떻게 좀 맛있는 달달한 걸 좀 이제 제이를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게. 같이 흥이 팍. 맞아요. 슈거. 슈거가 필요해요. 슈거 필요한 여자?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드디어 우리의 그 장비들이 생겼어요. 우리만의. 아싸.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계속 빌리고 또 빌리고 빌렸죠. 네. 그래서 마이크도 빌리고 이것도 빌리고 저것도 빌렸었는데 저희가 낙원 상가에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개인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장비를 빌려주신 분께 감사 인사 한번 하죠. 아, 맞아요. 지금까지 장비 마이크 빌려주신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녹음실 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계시죠. 네. 사실 녹음실 빌리는 것도 다 돈인데. 맞아. 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이 달렸죠? 그쵸. 네, 시츄라는 분이 시츄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떻게 달았냐면 유익하고 재밌고 또 재밌는데 유익한 한유미 영어. 이분이 라임을 좀 맞추시더라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유익하고 재밌는 한유미 영어. 한유미. 오. 힙합 하시는 분이. 저는 혹시 이분이 네. 씨양이 아닌가. 그래서 시츄라고 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소환하죠. 검찰청에 소환하죠. 소환합니까? 네, 소환합시다. 소환합시다. 소환합시다. 째려보면 어떡하죠? 설마. 에이. 알겠습니다. 우리 공지사항이 있죠? 네. 자, 그거 하면 자꾸 사람들이 너무 싫대요? 놀라신대요. 죄송. 네, 아니 저희 페이스북 만들었고요. 네. 인스타그램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됐죠? 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업데이트가 됐나요? 지난번 너무 아쉽다고 해서 네. 그 우리 방문한 그 빵집 베이커리 네 거기 맛있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베이커리라고 네 홍보만 하죠.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이 갑자기 목소리 커졌어 다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지사항 또 있어요. 네, 뭡니까? 제가 너무 집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서 목이 아픈 거 양해해 주세요. 그건 매주일 것 같아요. 아니 네. 빨리 박근혜가 내려오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박근혜가 내려와야 또 한스 목소리가 다시 또 맞아요. 근데 지금 한스 목소리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평생 이렇게 쉰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다시 영어 공부 시작해 봐야겠죠? 그쵸.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수다만 떨다가 끝내면 안 되나? 그럴까요? 그러고 싶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럼요.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 지난주 스토리토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거 있잖아요. 뭐요? 분개하고 싶어 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 어떤 영어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자, 시부모님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했었죠, 한스? It is difficult to live with parents-in-laws or your parents. 오, 좋습니다. 잘한다. 네, 기억력이 좋구나. 또 그것도 있었죠. Living with your parents is so difficult. 이것도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자. 이건 어떻게 했었죠? Let's be patient.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분가하고 싶어. 이건 어떤 게 있었죠? I really want to move out. 그렇죠. 이게 연습을 안 하면 까먹게 돼요. 맞아요. 네,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스토리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 스토리토리. Living with your parents is so difficult. Oh, let's be patient. No, I really want to move out. Hey, 네, 여러분, 지난주 스토리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move out이라던가 the in law 맞죠? Parents in law. 네. 또 뭐 있었죠? 그리고 참을 참자 할 때 be patient, let's be patient 아니면 wait a little 이런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스토리토리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 주는 약간 다르게 할 거예요. 정말요? 스토리토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어떡해. 새로운 코너죠. 네. 요즘 많이 들리는 핫한 문장들. 한마디로 핫 센텐스. 요즘 뭐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쵸. 네. 네, 그런 문장들을 준비를 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정치도 있고 네. 문화도 있고 음흠. 세계도 있고 음흠.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가 재밌겠다. 핫한 문장들을 야. Yeah. 그냥 방송 듣고 바로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거는 막 들으려고 안 해도 그냥 길가 지나가기만 하면 들리는 거 그냥 뭐 TV만 틀면 들리는 거 병원에 가서도 그냥 TV에 계속 나오는 거 어딜 가든지 듣는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핫한 문장들로만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네. 이름하여? 이번 주 핫 센텐스 핫해 핫해 네, 핫해 핫해 핫해 핫해 핫 센텐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정치 이번 주에는 정치, 문화 세계가 있죠. 아우 요. 네. 재밌겠다. 그럼 우리 뭐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요즘 핫한 센텐스를 배워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문화 할게요. 네. 문화 할 거예요. 네. 문화부터 하죠. 그럴까요? 한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화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센텐스. 예. 이런 데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붙입니까? 제대로 아니, 해야죠. 연습판으로 하세요. 부끄럽잖아요. 뭐 부끄러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자, 문화 센텐스. 잠시만요. 3초 주세요. 이런 애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오! 디디. 디디 디디 부끄럽다 진짜 아 너무 귀엽네요 제이 아닙니다 그 노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요즘 이 노래 정말 핫한 노래예요 그쵸 네 요즘 핫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인데요 신곡이죠? 그쵸 네 그 노래에서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라는 가사가 요즘 정말 많이 핫한 센텐스입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네. 한스의 표현.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그러니까 이런 내만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섭섭하다 이거죠. 섭섭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란 뭐가 이렇게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아 참. 남자들은 섭섭한 건 잘 몰라주고 아무튼 자, 자 한번 그럼 이 문장 생각하셨나요, 한스? 아 그냥 뭐 네. 이런 내만 모르고.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할게요. 네. 자 이런 내만 모르고. 네. You don't know my mind. 맞잖아요. You don't know my mind. You don't know my mind. And. And. Too much. Too much. Too much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too much. Too much. 아. 약간 제가 오늘 너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들렸어요? 너무 아니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딱 생각나잖아요. 딱 들으면 too much too much. You don't know my mind. You don't know my mind. Too much. Too much. Too much. 괜찮다. 괜찮아요, 제이?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이의 표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이런 내만 모르고 네. You don't know how I feel. 응, you don't know how I feel. You don't know how I feel. 그 너무해, 너무해는 네.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네. 너무해 너무해. 자 한번 들어보죠. 천천히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자 you don't know 너는 몰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렇죠? 역시. You don't know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좀 똑같아가지고. 네. 근데 my mind가 아니라 네. how 어떻게 어. I 내가 feel 느끼는지 너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른다. 어때요, 한스? 멋지네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는 네. 네. 좀 뭔가 생각. 아니 저도 내 마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 내 my heart my heart라고 할 수도 없고. 헐빛도 아니고. 그렇죠. Heartbeat heartbeat to 네. Listen to my heartbeat.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한스는 my mind라고 했는데 그럼 제이는 그냥 how I feel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에는 you are so mean이라고 하는데 no. 네. 한스 mean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mean이라는 네. 단어는 mean 이 네, 단어는 그쵸. 엄마를 의미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뜻이 그쵸, 보통 동사로? 쓰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미국 친구들이 you're so mean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에이 진짜 너 나빴다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아 너 나빴다 진짜 너무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단어장에서 네. 형용사로 네. 나쁜 이런 뜻이 있다는 것만 봤지 실제 안 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야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You don't know how I feel.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이렇게 할 수 있는 too much. 근데 too much가 좀 입에 붙긴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의미가 다르죠. 근데 too much라고 하면. 근데 too much라는 단어 네. 너무에 맞아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가끔씩 아 너무해 막 그럴 때 아 네. oh, you're too much. 아, 그러고 하긴 해요. 네. 근데 이 컨텍스트에서는. You're too much. You're too much. 뭔가 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너무 그 너무해가 이제 약간 또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오버한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이런 너무해죠. 여기서 이 너무 우리가 이 너무해 여기서 쓰인 너무해는 섭섭하다. 너 진짜 너무 섭섭해. 너 나쁘다. 약간 이거지. 아이 너 너무 과장하지 마. 나이도 너무 좋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투머치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모르고 너무해 You don't know how I feel. You're so mean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불러보자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You don't know how I feel. You're so mean. 어 잘한다. 어 잘한다. 노래 잘한다. 혹시 감사합니다. 연습생이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혹시 YG 막 이런 데 가본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파트 정치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정치 sentence.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네. 네. 엄청 많이 들었죠? 아유. 이 문장 정말 요즘에 진짜 핫해요. 핫해. 어디서든 다 나와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네. 얘기할 때 맞아요. 그 집회 장소에서 네. 제가 이러려고 공부했나요?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러니까 애들 요즘 뭐만 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자, 이 문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어렵네요. 한국 영어 한스의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영어 한스 준비되셨죠? 아니요. 네. 준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어렵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하고 두 번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영어 한스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죠? 네,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다들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네. 합니다. 네. 전 의문문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Did I become a president? 네. Doing this? Did I become a president? Doing this? 네, 네. 일단 끝까지 할게요. 네. 자괴감 들고 괴로워. 네. 자괴감. 아, I feel so sad. So so sad. So so sad. So so sad. 아, 자괴감 다시 할게요. 네, 자괴감. 네, 자괴감도 이거 괴로워. 네. I feel so sad. I feel so sad. And I don't like myself. I don't like myself. 자괴감. 자괴감. 내가 싫어. 그러네, 자괴감이니까. I don't like myself 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Did I become a president doing this? I feel so sad. So so sad. So so sad. I don't like myself. 오, yes. 굉장히 길어요. 길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뭔가 알 것 같아. 진짜 막 너무 싫고 막 자기 막 싫고 막 약간 이런 슬프고.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미국 표현 한번 들어봐야겠죠? 미국 표현 제이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한스가 그래도 잘 도전해 본 것 같은데. 네. I regret. I regret. And feel ashamed. Feel ashamed. Of the countless hours. Of the countless hour. As president. As president. 해석해 네. 주실 수 있으세요? 네. I regret and feel ashamed of the countless hours. 할 때는. 네. I regret. 너무 후회한다. 네, 후회한다. And feel ashamed.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of the countless hours. 그 네. 수많은 시간을. 네. 네. Countless가 여기서는 셀 수 없는이잖아요.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hours. 여기 시간. 네. 셀 수 없는 네. 시간을 후회하고. As president. 네, 그 대통령으로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후회하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표현처럼 이러려고 네. 뭐 Did I become a president for this? 이런 네. 표현은 미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오히려 미국에서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예. 네. 그러네요. 하긴 이게 우리나라 방식의 표현이죠.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그렇죠. I feel 뭐요? 네.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And ashamed. And ashamed. 그리고 Of the countless hours. Of the countless hour. As president. As president. 자, 그래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기 힘들고 괴롭다.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괴롭고 후회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러려고 Did I become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쵸. 나는 후회된다. I'm so regretful. I feel regretful. 아니면 ashamed. 네. 라고 할 수 있고 Of the countless hour. 저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Of the countless hour.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내가 후회하고 창피했다. As a president. 대통령으로서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as a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으로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세 개 영역이죠. 네. 자, 세 개의 sentence. 트럼프가 대단히. 진짜 상상도 못했어. Oh my gosh. Oh my gosh. 정말 나도.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저도 네. 예상 못했어. 네. 발표하고 나서. 네,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발표. 네. 네. 한 이틀 동안. 네. 진짜 멍 때리고 아 진짜요? 네 우울했어요 계속 아 진짜로? 네 진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지금 약간 얼굴 눈물 네. 흘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눈물까지는 아닌데 아... 정말 조금 네. 아 미국 참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네. 일이 돌아갈지 네. 모르겠구나. 미국에서 또 살다 온 사람 입장으로서 네. 더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한 발 좀 멀리 한 발 좀 멀리 느껴지는데 또 제이는 진짜로 약간 네.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쵸. 더 슬프게 느껴졌나 네, 봐요. 네. 속상하고. 네. 엄청.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데모 지금 났잖아요. 네. 난리 우리나라만큼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맞아요. 봤어요? 인터넷에.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단두대가 또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단두대가 또 올라왔다. 근데 이제 미국인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 다 쓰면 우리 좀 보내줘라. 아, 갑자기 시사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영어 한번 배워봐야죠. 배웁시다. 네. 네. 자, 어떤 문장이었죠, 한스? 트럼프가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트럼프가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정말 상상도 못했어라는 네. 단어를 한번 문장을. 정말 상상도 못했어라는 문장을 한번 배워봅시다.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스? 한국어 표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잘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네. Trump 잠깐만요. 네? 트럼프가 되다니. 아, 당선된 거죠? 네네네. 트럼프 finally won? 트럼프 finally won? 물어본 거죠? My gosh! 하면서. 네. I can't imagine that. I can't imagine that. 라고 했어요. I can't imagine that. I can't 네. imagine that. 상상도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I couldn't imagine that. I couldn't imagine that. 자 한번 이제 미국 표현 제2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들 생각하시면서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표현을 들어볼까요? Trump is the president elect. Elect? I didn't even think it would be possible. 뭐라고요? I didn't even think it would be possible. 아, 쉽게 해봐요, 쉬운 표현. I can't imagine that은 어때요? I can't imagine that? 네. 좀 이상 같아요. 이상해요? I can't even imagine that. 왜냐면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 I can't even imagine that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미 때? 이루어졌을 때 아~ I can't even... imagine I can't imagine that 하면 네. 그 좀 그런 말 잘 안 쓰나 보다. 그렇죠. I couldn't even imagine that. 자,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을 한번 네. 살펴봅시다. 네. 제이 어떻게 했었죠?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Trump is the president elect. 그리고 I didn't even think 그냥 여기서 even 빼도 네. I didn't think 해도 되고 네. 나는 생각 안 했었다. 생각 안 했었다. 생각 못 했다. 네. It would be possible. 그게 가능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아까 네. 제이가 말한 것처럼, 네. Present elect는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Trump is the president elect. 음흠. 트럼프가 당선인이야? I didn't even think it would be possible.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화, 정치, 세계 각 분야에서 쓰이는 핫한 sentence 배워봤죠? 네. 자,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제이부터? 네.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티디 자 네, 네 이런 내만 모르고 네 You don't know how I feel 네 그리고 너무해 너무해 You're so mean You're so mean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치 부분 네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괴로워. 이 문장에서 외우실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I feel regretful and I feel ashamed.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개 부분 한스. 뭐 믿을 수 없다. 네. 난 아니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난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예상도 못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I didn't think. 네. It would be possible. I didn't think it would be possible. 뭐 I 네. didn't imagine. I didn't imagine. It would be possible. It would be possible. 좋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맴돌 시간입니다. Yeah. Yo. You're so mean. You're so mean.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I feel shame. I feel ashamed. I didn't think it would be possible. I didn't think it would be possible. Yo. Yeah. Yeah. 네, 여러분. 오늘도 맴돌. 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 꼭 같네요. 아, 그렇죠. 잘 이렇게 짜 맞춰 보면은 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진짜 후회됩니다. 당신 너무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럴 줄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러게요. 하루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7회 한유미 7회 녹음 마쳤어요. Lucky 7. Lucky 7. Oh yeah. Hot sentence로 함께하는 네. Hot sentence. Hot sentence 함께하는 문화와 정치와 세계 영역에서 배워본 이번 7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뭔가 스토리텔링이랑 좀 네. 다른 느낌인데 네. 그래도 재밌는 표현들 많이 배워서. 네, 맞아요. 요즘 또 핫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영어로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잘 이렇게 응용해서 쓰면은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만 모르고. 그렇죠. 뭐였어요, 한스? 이런 내만 모르고. 아유, 어떻게 까먹어요 그걸? 왜요? You don't know how I feel. 그렇죠. You don't know how I feel. 그걸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You don't know how I feel.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연인들도 듣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네.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한스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한여미 7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회 때 우리 또 볼 수 있기를 8회 네. 바랍니다. 8회는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파티 타임? 네. Yeah. Let's go. 어디 파티가 날아다니나? 네. 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자, 우리 한여미 7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부부이 마지막 맴돌 찬스. You're so mean. I feel regretful. I feel ashamed. I didn't think it would be possible. Yo, 여러분 안녕. Bye. 끝난 줄 아셨죠? 오늘의 NG. 늦게. Testing 1 2 3. 광화문 거리 할렐루. 하하하하. 호호호호. 헤헤. 아리로리로. 오리오리.